남조선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비롯한 민족단체들이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의 범죄적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날이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결탁하여 이 땅의 신성한 영토와 민족의 주권을 빼앗은 가쯔라 다프트 협정을 체결한 날이라고 하면서 이 협정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한 범죄적 밀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국 대신 일본이 싸우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즉시 처리하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